질러지럽게 해. 난 다시 빠져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. 나만 믿어 믿어 믿어 boy. 이제부턴 어떡해. 너를 봐야 되는지 말해줘. 네 진심을 보여줘 baby. 멈출 수 없는 내 맘 내게 줘도 되는지 말해줘. 모두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봐. 쉽지 않은 소리가 날 거드려. 왜 속상하게 넌 날 불쌍하게 말해.